챕터 1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After the merchant had taken their leave, 상인들이 떠난 뒤, take leave, 떠나다죠. Amorous was summoned to forge weapons. Amorous was summoned. 대장장이들이 불러들여져 to forge weapons. 무기를 벼르게 됐다. For Liu Bei, 유비에게는 they made a pair of swords. 한 쌍의 칼, a pair of swords. 한 쌍의 칼을 만들어주었다. Made, 색칠하시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관여 fashioned a long-handled curved blade called Green Dragon Crescent Blade or Cold Beauty. 관여 fashioned. 관우가 만든 것은 fashioned에도 색칠해 주십시오. 관우가 만든 것은 a long-handled 손잡이가 길고 curved blade 날이 굽은 칼로 called Green Dragon Crescent Blade 청룡 언월도 or Cold Beauty 혹은 냉염거라 불리웠는데, 즉 냉거라 했는데, which weighed, which는 관계 대명사를 앞에 나와 있는 청룡 언얼도를 봤습니다. 청룡 언얼도와 냉염거 둘 다 봤죠. 칼의 무게는 a full 82 carries, 80이근이 꽉 차게 나갔다. And 그리고 Zhang Fei made himself, 장비가 그 스스로에게 만든 것은 그러니까 그 장비가 만든 칼을 말합니다. An 80-jaw spear. 18자 길이의 창으로 called long snake spear 장팔사모 long snake spear 장팔사모라 했다. 자 여기서 Zhang Fei made himself 여기에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위에서 두 번째 for Liu Bei they made 색칠한 요 made하고 관여 fashioned 그 다음에 Zhang Fei made himself 요거를 세 개를 연결해 주십시오. make fashion 일반적으로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이 문장의 맥락에서는 동의어로 쓰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아시는 게 진정한 살아있는 어휘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나갑니다. each 각자는 to 또한 had a helmet and full armor. to와 full armor니까 그 갑옷, 갑주를 완전히 갖춘 것 갖춘 것이니까 갑옷 한 벌씩이 되겠죠. 갑옷 한 벌씩을 만들었다. had 여기에도 색칠해 주시고 위에 made himself fashioned make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 주십시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When these were ready 이러한 것들이 준비됐을 때 the troops 군사들은 now 500 strong 이제 총원 500명이 돼. strong은 수사를 표현하는 단어 뒤에 붙어서 총원 얼마 얼마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marched to Zhujing 추정에게로 행군해 갔고 근데 추정은 어떤 사람이냐? who presented them to Liu Yan 추정은 이들을 presented them 데려가 그죠? 유언에게 데려갔다 혹은 소개했다. when the ceremony of introduction was over Ceremony of introduction, 소개의 의식이죠. 이것이 was over, 끝났을 때 Liu Bei declared his ancestry. 유비가 자신의 선조를 밝혔고 declared and Liu Yan at once. 유언은 즉각 accorded him. 유비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The favor due to relation. 그 relation, 여기서는 혈연을 말합니다. 혈연, 혈연에게 마땅한 due to, 마땅한 favor, 호의를 주었다는 거죠. Before many days, 며칠 지나지 않아, 며칠이 되기 전이니까요, before many days,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it was announced that, that 이하가 발표되었다. that 이하가 무엇이냐? The rebellion, 반란이 had actually broken out, 실질적으로 broken out, break out이죠, 발발했고, and the leader, 두령인 Cheng Yuanzi, 정원지가 had invaded the commandery, 탁군, the commander이니까 하고 그 수많은 군 중에서 바로 그 탁군 앞에 나와 있는 탁군, 탁현을 commander이니까 군, commander이니까 군이겠네요. 탁군을 말하는 겁니다. 탁군을 침략했는데 with 50,000 troops 그 수가 5만이었다고 그러죠. Liu Yan bade 유언은 명을 내려 bid bade bade입니다. 명을 내려 Zhujing and the three brothers 추정과 삼형제에게 명을 내렸는데 어떻게 go out 나아가 to oppose them. 여기서 them은 the rebels 그 반란군 도적들을 말하는 거죠. 적들과 맞서게 했으며 with 500 men 그 with 뭐뭐 함께니까요. 그 애초에 The 500Man이니까 애초에 있었던 그 500 군사를 말합니다. 유비가 처음 데려왔던 바로 그 500 군사들을 데려가게 했다. 류 베이, 유비는 joyfully, 기꺼이 undertook,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to lead the van, 선봉대를 이끌었고 and marched, 진군하여 to the foot of the dashing hills, 대흥산이죠. 대흥산 기슭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where, 그곳에서 they saw the rebels, 그들은 반군들을 보았다. The rebels, 반군들은 were their hair flying, 머리를 풀어헤친 거죠. Where, 이거는 입다는 뜻인데요. 뭐 머리를 입다거나 머리 헤어스타일, 뭐 향수를 바른다, 뭐 양말을 신다 등등 아무튼 그 사람의 신체에 이렇게 쓰거나 바르거나 하는 거는 몽땅 이 where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their hair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다는 건데 어떻게 flying 막 이렇게 날아다니겠다는 거니까 즉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out their shoulders 그 어깨 근처에 흩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발을 한 그 머리 스타일 그걸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And 그리고 their foreheads 그들의 이마는 were bound with yellow turbans. 노란 띠로 yellow turbans were bound with 동여매져 있었다. 'And the two armies, 양 군사가 had been drawn up, 진을 쳐서 opposite each other, 서로 마주보는 거죠. 서로 마주보자, 류 베, 유비는 with his two brothers, 두 형제들과 함께, 그죠? 근데 어떻게 one on each side, 각각 양편에 one 하나씩 이렇게 두 형제들을 끼고 row to the front, 전방으로 말을 타고 나아가 and flourishing his whip, 채찍을 휘두르며 began to hurl reproaches, 욕설, reproaches죠. 욕설을 hurl 던지는 거니까 즉 퍼붓는 겁니다.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At the rebels, 반란군들에게. And 그리고 called upon them, 그들에게 요구했다, 명령했다는 거죠. 어떻게? To surrender, 굴복하라고. Their leader, 반군들의 지도자, 즉 두령이죠. 두령은 full of rage, 화가 난 거죠. 잔뜩 골이 나서 sent out one 등마오. One 등마오, 즉 등무라는 사람입니다. 등무라는 사람을 sent out, 내보내 to begin the battle, 싸움을 시작했다. At once, 즉각 rode forward, 앞으로 나섰다고 그러죠. 지금 도치는 겁니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도치됐어요. At once라는 부사구가 제일 문두에 나왔기 때문에 그 동사도 부사가 나오는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도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Road forward. 앞으로 나섰는데 누가? 장패. 장비가 나섰다는 거죠. His long snake spear. Snake spear는 장팔사모죠. 그의 긴 장팔, 그 장팔사모. 이거는 poised to strike. Poised는 어떤 위치가 잡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poised to strike, 때리려고 위치를 잡은 상태, 즉 꼬나쥔 상태였다는 거죠. One thrust and 한번 내지르자, 그러자 등마우, 등무가 rolled, 굴렀다고 그러죠. 떼글떼글 굴렀는데 어떻게? Off his horse, 굴러서 off, 떨어진 거죠. Off his horse, 말하고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말해서 굴러서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로? Pierced through the heart, pierced through 관통된 거죠. piercing 할 때 그 바로 이 pierce 똑같은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pierced through the heart, 심장이 관통된 상태였다. At this, 이것을 보자. The leader himself, 그 두령 그 자신이 whipped up his steed, 말에 채찍질을 가해 and 그래서 rode forth, 앞으로 나섰는데 말을 타고 나오는 거죠. With sword, 그의 칼은 어떻게? Raised ready, 준비된 상태로 이렇게 들려진 거죠. 어떠한 준비? To slay 장패, 장비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로 들려진 그 칼을 들고서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다시 위로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줄에 Road to the front, 이거에 노란색 색연필로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Flourishing his whip의 whip, 여기에도 노란색 색연필로 색칠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끝부분에 at once rode forward, rode forward에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다시 또 하나 둘, 세 번째 rode forth, 방금 읽은 거죠. rode forth에도 색칠을 해 주시고 rode to the front, rode forward, rode forth 세 개를 연결해 주십시오. 똑같은 뜻입니다. 앞으로 나섰다. Road to the front.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한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p 색칠해 주신 거 그 밑으로 whip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whipped up 방금 전에 읽은 그 표현이죠. whipped up his steed 할 때 그 whipped up 여기에도 노란색 선입을 색칠을 해주시고 연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줄의 whip은 whip은 명사죠. 명사 채찍이고요. 그 단어가 그대로 whipped up에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슬레이즈 앙페까지 했죠. 다음 장 나갑니다. But 그러나 관유, 관우는 swung up, 그 빙글 돌려서 up 위로 확 치켜드는 겁니다. swung up his ponderous weapons, 그의 육중한 무기를 치켜드는 거죠. And 그리고 rode at him, 두령을 향해 말을 모른 거죠. At the sight, 이를 보자, fear seized Cheng Yuanzi, 두려움이 정원지를 움켜잡은 거니까 엄습한 거죠. And before he could recover himself,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the great sword fell, 그 육중한 칼이 떨어져, cutting him, 그를 정원지죠. 즉 정원지를 잘랐는데 어떻게 in half, 두 토막을 낸 거죠. 그래서 정원지를 두 토막을 냈다. 자, 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시는 그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요 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판서를 하지 않고도 음성만으로도 강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시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wo heroes, 두 명의 영웅은 new to war's alarms, 전쟁의 어떤 경보, 즉 그 어떤 공포가 되겠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새롭다, 즉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익숙하지 않은 두 명의 영웅, 즉 전쟁의 공포에 익숙하진 않지만 Ride boldly, 대담하게 말을 몰아. Ride boldly forth, 저 대담하게 앞으로 말을 몰아. To try their arms, 그들의 무기를 시험하느나. Their doughty deeds, 그들의 용감한 행동은. Three kingdoms tell, 그 세 왕국이죠. 삼국이 말을 하고, 즉 their doughty deeds는 tell의 목적어가 됩니다. 시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도치가 된 거죠. 다음 줄입니다. And poets, 그리고 시인들은 sing how these befell,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befell이니까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노래하네. 그 운율을 맞춘 거 보시죠. 첫 번째 줄 alarms,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arms, alarms, arms, 운율을 맞춰. 세 번째 줄 tell, 마지막 befell, tell, befell, 그렇죠. 운율을 맞춰. 이렇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도치가 자주 행해집니다. 참고하시면 시를 번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문장 나갑니다. Their leader fallen, 이들의 두령이 쓰러지자,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leader, 이 두령이 쓰러지는 수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falle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분사 구문을 표시해 준 거죠. The rebels, 반군들은 threw away their weapons and 그들의 무기를 버리고 그리고 fled, 달아났다. The official soldiers, 관군이 되겠죠. 관군들은 dashed in among them,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Many thousands, 수천 명이 surrendered, 굴복했고 항복했고 and 그리고 the victory, 승리는 was complete, 완벽했다. Thus 이리하여 this part of the rebellion, 이쪽의 이 부분의 반란은 was broken up, 격파되었다. On their return, 그들이 돌아오자 The inspector, 그 자사죠. 유언을 말합니다. 유주자사 유언. Met them, 그들을 맞이하여. And, 그리고 distributed rewards. 상을 distribute, 나눠주는 거죠. But 그러나, before long, 오래잖아. Letters, 편지들이 came from 공징. 그 공경이죠. 공경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공경은 누구냐. Inspector of Qingzhou, 청주죠. 청주의 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경이 그 무슨 말을 했느냐, 즉 공경의 편지가 담은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니 saying, 말하기를, that 이하를요, the rebels, 반군들이 were laying siege to Linzi. Linzi는 임치성을 말합니다. 임치성을 lay siege to, 그러면 뭐뭐를 포위하는 거죠. lay siege to, 임치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임치성은 어떤 성이냐, the chief city of Qingzhou, 그 청주의 chief city, 수도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lay siege to, lay siege, 여기까지만 노란색 선별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옆에 여박에 lay ambush 혹은 lay an ambush라고 적어주십시오. ambush 스펠링은 뒤에 나오니까 참조하시고요. lay ambush 이거 그 뒤에 따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lay siege하고 같이 그 lay란 동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어휘력을 늘리시라고 여기에 적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And 그리고 it was near falling. near falling 이제 거의 뭐뭐 직전이었다는 거죠. 즉 함락하기 직전이었다. 쓰러지기 직전이었다는 뜻이니까요. Help, 도움이 was needed quickly. 재빨리 아주 필요되어졌다. 즉 필요했다.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said Liu Bei. 유비가 말했다.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죠. And 그리고 he set out at once. 그는 즉시 출발했는데 with his own men. 그 자신의 부하들. 그죠. The man은 부하를 말합니다. 부하들과 함께였고 근데 이 부하들은 이 부하들과 이렇게 유비의 병력은 reinforced by a large body, large body 굉장히 많은 어떤 몸통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 사람의 무리를 말합니다. body 어떤 뭉뚱그린 어떤 그 집합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병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병력으로 reinforced 증원이 된 거죠. 증원이 된 이러한 그 군사들. 이 군사들을 데리고서 즉각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large body의 이제 구체적인 수가 뒤에 나옵니다. of 5,000 troops. 5,000명의 그런 군사였다고 그러죠. 근데 under Zhu Jing, 추정의 휘하에 있던 이런 병력들이었다고 그러죠. The rebels, 반군들은 singing help coming. 그 도움, 원군이 되겠죠. 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 singing help coming. 이거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삽입된 거죠. At once, 즉각, attacked most fiercely. 이때 most는 very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사납게 attacked, 공격했다. The relieving force, 구원군이 되겠죠. 구원군은 being comparatively small, 상대적으로 small, 적었으므로 could not prevail. prevail은 압도하다, 뭐 제압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을 제압할 수 없어서 and 그래서 retired some 30리. 대략 30리 가량을 retired 물러났다. 근데 그곳에 where 그곳에 they made a camp 물러나서 영체를 세웠다. They are many 그들은 많고 and 그리고 we are few 우리는 적다. said Liu Bei to his brothers 유비가 동생들에게 말했다. We can only beat them 우리는 그들을 그 무찌를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only죠. 그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By superior strategy. 우월한 전략에 의해서만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So, 그리하여, they prepared an ambush. 그들은 매복을 준비했다. Prepared ambush, an ambush. ambush 매복이죠. The two younger brothers. 그 두 명의 아우들이니까 관우와 장비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는 그, 특히나 이제 중국, 인명, 고유명사가 그 영어 네이티브들에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자주 이제 대신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the two younger brothers 하면 관우와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each 각각 with 1,000 troops 1,000의 군사와 함께 went behind the hills 산의 뒤쪽으로 갔는데 right and left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죠. and 그리고 there 그곳에 hid 숨었다는 거죠. 숨는 겁니다. hide, hid, hidden이 되겠죠. When the gongs beat, 공은 징을 말하죠. 징이 울릴 때, they were to move out.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 비트용법입니다. 비트용법. 비트용법은 그 문법책 투부정사편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밖으로 움직여 to support the main army, 본대죠. 본대. 그 군사, 그 병력의 어떤 본대, 본대를 그 support니까 이제 돕다, 지지하다, 지원할 그런 예정이었다. 비트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예정을 뜻하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These preparations made. 이렇게 준비가 되자 the drums rolled. 북이 울리다. roll이란 표현을 썼죠. 북이 울려 for the advance. 진군을 알렸다. 그러니까 roll for. 그렇죠? for 이하의 것을 그 알리는 그러한 그 북이 울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rebels also 반군들은 역시 came forward 앞으로 나왔다. Then 그러자 Liu Bei 유비가 suddenly retired 갑자기 물러났다. Thinking this was their chance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 생각하고 현재 분사 구문이죠. The rebels 반군들이 pressed forward 앞으로 밀고 나왔다. Pressed forward 자 press forward의 색칠해 주십시오. Press forward에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그 press forward 바로 위에 retired 여기에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ired 위에 advance 여기에도 색칠해 주십시오. 자, press forward and 그리고 were led over the hills 언덕을 넘어서 이끌려졌다. 즉 유인되었다. 자, 밑줄 아까 색칠하신 거요. 그 색칠하신 것 중에서 advance하고 그 다음에 press forward를 연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advance, press forward. advance는 명사고 press forward은 동사죠. 즉 앞으로 나갔다는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죠? 두 번째 줄에 그 앞부분 rebels also came forward에 came forward도 색칠해 주시고요. 방금 연결한 advance, press forward, came forward하고 같이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retired 아까 색칠하신 거 요거는 그 advance나 뭐 press forward나 came forward 아무거나 하나하고 연결을 하시고 양쪽을 화살표 표시를 해주세요. 이 화살표 표시는 의미가 반대된다는 그러한 그 청취자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ire는 came forward 앞으로 나왔다는 의미하고는 반대되는 의미 물러나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문장에서 나왔을 때 이런 표현들을 묶어서 외워주시면은 암기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 나갑니다. Then, suddenly, 그러자 갑자기 the gong sound, 징이 울려, 사운드 울리는 거죠. 징이 울려 for the ambush. ambush는 매복, 즉 매복군 다 됩니다. 매복군으로 하여금 to discover itself,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군으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소리를, 징 소리를 내서 이런 신호를 준 거죠. And the rebels, 그리하의 반군들은 were attacked, 공격을 받았다. On three sides, 3면에서. They lost heavily, 그들은 크게 져서 and fled to the provincial city. Provincial city니까 주, 주의 시니까 주의 그 수도, 즉 여기서는 임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fled to the provincial city, 임치성으로 달아났다. But 그러나 inspector 공징, 그 자사 공경, 공경이 also 역시 led out his troops, 그의 그 군사들을 led out, 이끌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And 그래서 join the battle, 전투에 합류했다. The rebels, 반군들은 were entirely, 전적으로 defeated, 패해졌고, 패한 거죠. And 그리고 many, 많은 수가 slain, 베어졌다. 이 many와 slain 사이에는 비동사 were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were entirely defeated에서 were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were를 반복하지 않고 생략해 준 게 되겠죠. 그래서 many slain은 중간에 사실은 were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베어졌다. Qingzhu, 청주는 was no longer in danger. no longer니까 부정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in danger, 위험에 있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신을 생략합니다. 이거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칠판에 판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성 강의에서는 강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After the celebrations in honor of victory were over. Celebrations in honor of victory.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죠. 여기서 잔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잔치가 끝난 후에 Zhu Jing proposed 추정이 제안하기를 무엇을 제안했느냐 to return home 돌아가자 즉 집으로 돌아가자 하였으나 but 그러나 Liu Bei preferred 유비가 선호한 것은 to go to the aid of 뭐뭐를 누구를 도우러 가는 것이었으니 누구를 돕느냐 his old master Lu Zi 그의 오랜 스승인 노식을 도우러 가는 것 이것을 선호했다는 것 즉 유비가 이렇게 하기를 더 바랬다는 뜻이 되겠죠. Then, 당시에, 근데 그 노식은 당시에 struggling with a horde of rebels led by Zhang Jue. 자, struggling with A입니다. struggling with A. A를 받는 게 a horde of rebels led by Zhang Jue도 좀 길기 때문에 일단 struggling with A로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파악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식은 then, 당시에 struggling with A, A와 다투고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A가 누구냐? A horde of rebels. 한 무리의 반군들이었는데 led by Zhang Jue. 장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즉 장각의 리더, 리더십, 지도를 받는 한 무리의 그 반군들과 도적들과 지금 다투고 당시에 다투고 있었던 그런 옛 스승 노식을 도우러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즉 도우러 가고자 했다. So 그리하여 they separated. 그들은 헤어졌고 and 그리고 the three brothers. 3형제는 with their 500 troops 그들이 500명 군사들과 함께 made their way of 광정 made one's way of 하면 뭐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광정 광정으로 향했다. They found Lu Xin camp. 그들은 영체에서 노식을 발견했고 were admitted to his presence. 그가 있는 그 자리죠. his presence 그 자리를 were admitted to 자,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노식이 있는 자리로 가도록 허락을 받은 거죠. And 그리고 declared, 밝혔다, 선언했다. 무엇을? The reason of their coming. 그들이 온 이유. 이걸 밝혔다고 그러죠. Lucy, 노식은 received them with great joy. 크게 기뻐하며 with great joy received them. 이들을 맞이했고 and 그리고 they remained with him. 그들은 노식과 머물렀는데 while 그 사이에 He made his plans. 노식은 그 계획을 짰다고 그러죠. At that time, 당시에 the rebels there, 그곳에 있던 반군들은 numbered in 150,000. 수가 얼마였느냐? 150,000. 즉, 15만이죠. 15만. 150,000이니까 수가 15만이었는데 while 그 반면에 Lucy's forces, 노식의 병력은 were only 50,000, 단지 5만이었다. The two armies, 양군은 however, 그러나 were facing each other. 그 서로서로를 마주보고, 즉 맞서고 있었고 and 그리고 neither had any success. neither니까 부정문이죠. 그래서 어느 쪽도 had any success. 성공을 갖지 못했다. 즉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Lucy said to Liu Bei, 노식이 유 비에게 말했다. I'm holding these rebels in check here. held A in check 하면은 A를 붙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 holding these rebels in check here. 내가 이곳에서 이 도적들을 붙들고 있는데 but 그러나 the other two brothers 다른 두 형제인 Zhang Liang and Zhang Bao 장량과 장보는 are strongly entrenched. 그 entrench는 참호를 파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re strongly entrenched.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참호에 entrenched 파져 있는 거니까 참호로 에워 쌓여져 있는 즉 아주 튼튼하게 그 기반을 닦고 있는 그런 정황을 묘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opposite 황푸이젠 즉 황보의진 and 주공웨이 주공위 즉 황보의진과 주공위와 opposite 맞서서 이렇게 strongly entrenched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어디에? at 잉추안 영천에서 이렇게 그 황보의진과 주공위, 즉 황보승과 주진과 맞서 대치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 will give you 1,000 more men. 내가 자네에게 1,000명의 병력을 more men, 더 많은 병력을 추가로 주는 거죠. 추가로 줄 테니 and with this, 이 병력들을 가지고서 you can go, 자네는 가서 to find out, 알아보게 무엇을,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and 그리고 그러면 we can then 그때 가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 뭘 하는 거니 settle the moment to attack 공격할 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네. So 그리하여 Liu Bei set off 유비가 출발했고 and 그리고 marched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행군을 했다. At that time 당시에 the imperial troops 황제 군대니까 관군이 되겠죠. 전에는 official troops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꿔서 imperial troops라고 했습니다. 관군들은 were attacking with success. 공격하여 with success. 성공하고 있었고, and 그리고 the rebels, 반군들은 had retired upon Changshi County. 장사현으로 retired upon, 물러나 있었다. They had encamped. 그들은 영체를 세웠는데, among the thick grass, 무성한 숲을 사이였고 영체가 그죠? and 그리고 singing this 이것을 보고 황푸성 황보승은 decided to attack them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무엇으로? by fire 불로. so 그리하여 he bade every man 그는 모든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cut a bundle of dry grass 마른 풀 풀의 bundle이니까는 묶음 즉 많은 마른 풀들을 cut 배개했다는 거죠. 명령을 내려서 and 그리고 laid an ambush 매복했다. 자, 앞에 그 lay a siege 했을 때 제가 그 lay ambush, lay an ambush라고 적으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lay an ambush에다가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lay an siege, lay a sieg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어휘 부분 짚고 넘어가는 거를 잠시 깜빡했네요. 아, 잠깐 위로 올라가서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아, 중간쯤에 were facing each other 있죠. facing. facing에 아, 색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acing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밑으로 거의 바로 밑에 opposite 나오죠. opposite. 이것도 색칠해 주시고 facing하고 opposite를 연결해 주십시오. facing과 opposite 자체로는 동렬하고 보기가 힘들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서로 호환을 해도 바꿔서도 될 만큼 아주 밀접한 동요가 되겠습니다. facing each other, opposite. 그렇죠? facing하고 opposite 두 개 색칠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pposite 바로 윗줄 끝부분 are strongly entrenched. are strongly entrenched. 여기에도 색칠을 해 주시고요. strongly entrenched. 색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strongly entrenched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죠? 첫 부분 had retired upon Changxi County에서 retired upon 여기에도 색칠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방금 색칠하신 are strongly entrenched 요거하고 retired upon하고를 연결해 주십시오. strongly entrenched 그러니까 이것도 방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호를 파고 지금 참호에 에워 쌓여진 상태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개념이고요. retired upon도 방어하기 위해서 어디로 물러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어는 아니지만 맥락상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연결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retired upon Changsha County 뒤에 they had encamped 그죠? 요 encamped 요것도 색칠을 해주시고 retired upon하고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그 방어적인 개념으로 영치를 세우고 이렇게 뭐 참호를 파고 물러나고 하는 개념들이 서로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갑니다. That night 그날 밤 the wind 바람이 blew a gale 그렇죠. 이건 강풍인데 gale은요. blew a gale이니까 강풍으로 불었고 즉 바람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고 and 그리고 at the second watch 이경입니다. 이경. 제가 추석 달아놨죠. 우리나라 현재 시각으로는 그 오후 밤 9시나 11시경 사이쯤이 되겠습니다. They started a blaze. 그들은 불을 질렀다. Started a blaze. 그죠? 불을 지른 거죠. Started a blaze. 색칠해 주십시오. 다음 문장 계속 나갑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rebels were attacked. 반군들이 공격을 받았다. Their camp. 그들의 영체는 was set on fire. 불이 붙어졌고, 자, set on fire에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에서 색칠하신 started a blaze 이거하고 set on fire하고 연결해 주십시오. start a blaze, set on fire. set fire on, set fire to 하면은 불을 지르다는 뜻입니다. 위에 거는 능동태고 밑에 거는 수동태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근본적으로 불을 지르다는 의미는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겠죠. 계속 강의합니다. And 그리고 the flames, 불꽃들이 rose to the very heavens, 하늘까지 치솟았다. 자, 그 flames에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laze fire, 그죠? 방금 위에 색칠하신 blaze fire하고 연결해 주십시오. blaze, fire, flames 모두 불꽃을 뜻하는 명사들입니다. 동요가 되겠죠. 계속 나갑니다. The rebels, 반군들은 were thrown into great confusion. 굉장한 혼란으로 던져졌다. 즉, 큰 혼란에 빠졌다. There was no time. 시간이 없었으니, 어떤 시간이 없었냐. To saddle horses, 말에 안장을 얹거나, or don armor. 던은 입다는 거죠. 갑옷 같은 걸 입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던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don armor, 갑옷을 입거나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they fled in all directions. 그들은 사방으로 달아났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챕터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삼국지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고 번역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만 짚는 강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수고하셨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복습하지 않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신 시간조차도 허송세월하신 게 됩니다.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면 반드시 혼자 힘으로 강의를 들으신 후에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